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점에서 슬로베니아 회고위원회가 마리보시에서 김일성 각하 회고 오스트리아 위원회가 위인에서 김일성 동지 회고위원회가 도이출란드에서 22일에 각각 결성됐습니다. 회고위원회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점에서 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을 의있게 조직하기로 했습니다.